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의 박근혜 퇴진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 시일이 박두에옴에 따라 박근혜 년의 탄핵을 요구하는 전민항쟁의 불길이 거대한 화라산이 되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지난 1일에만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같은 각계층 투쟁단체들은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와 시위 행진을 벌이면서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라, 공범자 황교안은 퇴진하라, 재벌 총수 모두 구속하라, 박근혜판 적폐를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3월을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신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여 도처에서 촛불투쟁을 계속 벌리면서 탄핵 분위기를 보다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도 박근혜 탄핵은 민중의 명령이다, 박근혜 탄핵을 위해 청와대에 입성하자고 외치면서 2월 23일부터 시작한 농기계 시위 행진을 전지역의 100여 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만일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모두 서울의 드락더를 몰고 올라가 항고에 나설 결의들을 표명하고 있다. 오늘 온 남조선 땅을 뒤덮은 분노와 항거의 촛불 대하는 괴뢰 보수 정권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운한과 증오의 폭발이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박근혜 패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촛불을 넘어 횃불로 승화되어 온 남조선 땅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박근혜 악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 행태와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그에 완전히 등을 돌려댄 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무능과 독선, 오만과 불통의 천부적 기질로 악령 떨치는 천하의 폐륜나 박근혜 년이 권력의 자리에 들고 앉아 한 곳이 있다면 극악한 4대 내국과 동족 대결, 파시오 독재와 부정부패만을 일삼으며 남조선을 최악의 위기에 몰아놓은 것뿐이다. 박근혜 욕정 무리에게 존엄한 철출을 내릴 날은 시시각각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송장이 되어 파멸을 눈앞에 둔 박근혜 년과 그 잔당들은 전추에 용서 못할 치욕스러운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여 더러운 잔명부지와 반역정권 연장을 위해 가증스럽게 최후발악을 다하고 있다. 온갖 어중이 또중이들에게 푯돈을 쥐어주며 벌이는 광적인 탄핵 반대 시위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변호사의 탈을 쓰고 재판정에서 박근혜 사수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고위험 변호인단 패거리들의 악담과 란동 등은 그 단적인 신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괴뢰 보수 패당은 몇 안 되는 보수 떨거지들을 모아놓고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에 500만 명이 참가하였다느니 탄핵 찬반 여론도 5대5라느니 하는 등 온갖 낭설을 다 퍼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들까지도 지지율이 4%밖에 안 되고 탄핵시키자는 여론이 80% 이상에 달하는 산송장 박근혜를 살려버리는 구구 보수 세력들은 정신병자 무리이며 다음 기 대선에서 보수 재집권 가망은 없다고 혹평하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사회의 악과 그 근원인 부패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결코 순탄치 않으며 가진 도전과 시련이 동반된다는 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역도년에 대한 탄핵 판결이 결정되는 3월이야말로 지금까지 벌려온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로운 대중적 투쟁이 승리로 결속되는가 마는가를 판가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겨울의 강추위 속에서도 박근혜 탄핵과 그 일당의 타도를 목청껏 외치며 집혀올린 촛불투쟁의 승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마지막 3월 투쟁에 달려있다. 최루탄도 감옥도 두려움 없이 민주화의 혈로를 앞장에서 헤쳐온 민주항쟁 열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민들을 개, 돼지로 천시하면서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부귀와 안락만을 추구하다 못해 권력을 남용하여 5만 가지 악행을 저지른 박근혜 역도의 더러운 운명이 끝장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층은 드높은 열의와 지칠 줄 모르는 과감한 투쟁으로 시대의 역적무리인 박근혜 패당에게 민심의 존엄한 심판을 단호히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